넌 언제나 나에게 우정 이상도 아닌 이하도 아닌 편안한 친구로만 대했지.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은 꼭 해야겠어. 사실은 널 사랑한다고. 알고 있는 우정이란 이름으로 너의 곁에 항상 그저 어색했던 어린 시절.